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쿠바 인사들이 16일 쿠바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.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국가리사회 부위원장 겸 총검열위원회 위원장, 당중앙위원회 국제비서, 외무성 부상이 쿠바 인민과 공산당 정부의 명의로 된 대형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